오늘 본문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내면이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지만 극히 대조적이었던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6절로 50절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알려지기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죄인인 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이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식사 저녁 만찬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필시 이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대중 앞에서 가르침이 다 끝난 다음에 초대했을 것이 추측이 되어집니다. 얼뜻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아닙니다. 그냥 관례상 또는 이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초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저녁 식사 또는 만찬에 초대할 때는 중동 지방에는 몇 가지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빈이 오면 입맞춤으로 환영하는 에티켓입니다. 손님의 사회 계급이 만약에 초대한 자신과 동등하면 뺨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자기보다 더 귀한 손님일 경우에는 그 초대한 손님의 손등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무시를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람을 집에 불러놓고 정말 관례상 그냥 형식상으로만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에티켓입니다. 두 번째 에티켓은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는 발을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정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이 직접 세숫대야를 들고 가서 발을 씻겨줍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귀한 손님이 아니면 자기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씻도록 합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덜 귀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면 최소한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중동지방 여러분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머리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기름을 붓습니다. 약간 붓는 거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기름을 제공한다. 이것은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저녁 만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무시를 하는 거죠. 발을 씻어주려고 물을 갖다 놓지도 않습니다. 물을 갖다 줄 만한 인물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에 부을 기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 누군가?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가장 많이 성경을 맞췄을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유대인이었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12살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암송해야 됩니다. 12권을 완벽하게 암송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15살 때는 구약 전체를 바리새인들은 거의 대부분을 다 암송을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기서 구약 전체를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그 중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세상에 임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미가서 6장에 이사야서 7장에 정확하게 메시아가 임할 장들을 다 기억하고 집어내고 말할 수 있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입맞춤을 하지 않고 손 씻을 물려주지 않고 기름을 머리에 붓는 향유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자기가 그렇게 암송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성경을 암송하고 있지만 예수님 그분을 메시아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를 하고 캠프를 하고 수련을 했던 분들입니다. 막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남다르게 배워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빈칸을 채우는 성경 퀴즈에 문제가 나오면 그 누구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맞힐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제외되는 분도 있겠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압니다. 그런데 혹시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기 앞에 계신 예수를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만나지 못한 그게 혹시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배우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은 귀한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예수님도 수도 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증거이죠. 문제는 지식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은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분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릴레이션십. 친밀함은 없고 지식만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제 아내와 친밀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김현주 전사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제 아내를 아는 만큼 김현주 전사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아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 아내와 비교했을 때는 친밀함이 덜하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약점, 제 아내의 어떻게 하면 웃길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울릴 수도 있는지 한 번은 새벽 4시까지 제가 제 아내가 우는 바람에 잠도 못 자고 제 아내의 하소연을 다 들어줘야 했습니다. 결국 들어봤더니 제가 잘못한 놈, 제가 못된 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친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이것은 다른 겁니다. 지난주 표현대로 해볼까요? 지난주 혹시 기억나십니까? 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릴레이션십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팬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친밀함으로 혼동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이 읽었던 바리새인 시문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랜 동안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예수님에 관한 친밀함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6학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속탄절에 상을 타보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을 탔는지 수도 없습니다. 성탄절에 탄 상만 가지고도 1년 노트를 다, 학용품을 다 제공받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학생부 때는 회장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 회장도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연합회 회장도 했습니다. 성경 66권의 이름을 다 암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나의 그런 지식이나 능력 따위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려한 정력과 지식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솔직하게 내 이 경험들을 좀 봐주고 귀엽게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날에 한석, 너 이 자리에서 성경 66권을 다 암송해봐. 그러면 저는 단숨에 암송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혹시 숨이 차서 한 번 틀릴지 모르지만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결코 틀리지 않고 암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심판이라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러면서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회장도 했지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죠. 빠져본 적이 없죠. 11조를 하라고 해서 11조를 했죠. 감사금을 하서 감사금을 했죠. 첫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는 알바에서 어려 저희 어머님이 주님께 첫 열매는 다 드리는 거라 해서 다 드렸죠. 저는 그것이 제자인 줄 알았어요. 교회, 학교, 집,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고 학창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을 입에 대보지도 않았습니다. 욕을 입 밖으로 내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겉모양은 누가 봐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영적 제자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성경학교나 캠프나 내 경험이나 성탄절에 받은 수많은 상들이 내가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네, 추우면 끄십시오. 껐다가 또 더워지면 또 켜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알다라는 단어를 단순한 지식을 성경에서는 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알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혹시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일까요? 동침함에. 이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알다, 주님을 안다 이 단어를 쓸 때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동침함에 친밀해지는 이것을 야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야다는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아주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알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다 할 때도 언제 쓰는 줄 아십니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야다 하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때가 바로 알다라는 겁니다. 앉고 일어서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 때에도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어떤 모양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느 학자가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알다라는 것은 영혼의 뒤엉킴이다.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친밀한 알음을 알다라고 말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알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라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친밀하게 영혼의 뒤엉킴으로 알고 있을 때에 제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과 종교인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은 말 그대로 종교인일 뿐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종교인은 다른 종교를 인정합니다. 신앙인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은 아닌 것에 대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은 착하게 사는 것을 교회에서도 강조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앙인은 복음으로 뒤엉키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은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은 교인이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은 악이 심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신자가 말씀 때문에 움직임을 보면 그때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은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볼 때에 전도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은 교회 건물이 커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종교인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찾고 믿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없애하여 자기를 낮추고 없애합니다. 종교인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인은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종교인은 유창한 어휘를 사용하여 기도하지만 신앙인은 간절히 치열함으로 기도합니다. 종교인은 그럭저럭 넓은 길을 찾지만 신앙인은 좁은 길을 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는 것이 종교인이지만 신앙인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 시몬이신 것, 알기는 하는데 영혼에 뒤엉킴이 없는 바리새인 시몬 종교인이 아니신가요? 어떻습니까? 이와는 다르게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의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시몬이 식사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바리새인 친구들도 다 왔습니다. 어디서 식사했을 것 같습니까? 큰 마당에서. 큰 마당에서. 또는 큰 룸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가장 싫어하는 초대하지도 않는 손님이 찾아오면 분위기가 썰렁해지겠죠.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37절에는 이 여인을 죄를 지은 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절에는 이 여인이 동네 사람 모두에 의해서 죄인으로 불려졌던 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몸 파는 여자이다. 그런데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를 받은 상태였고 그 창녀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다시 보고 싶어서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리새인과의 저녁이라 창녀는 죽었다 깨어나도 초대받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물론 평소 같으면 그 창녀도 그런 자리에 뭐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경멸이 담긴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시선만 받아도 온몸이 쪼그라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시몬 같은 사람은 밥맛없다라고 이 여인도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문턱을 넘어서 바리새인 집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그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창피함, 사람들의 시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대하지도 않았고 무모하고 충동적이고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볼까요? 무모하고 충동적이고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행동. 누가 합니까? 주님, 이분을 친밀하게 만나는 사람이 합니다. 영혼에 뒤엉킴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무모하고 충동적이고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은 누가 하는가? 이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은 탁자의 몸을 기대고 있습니다. 다른 의자에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 앞에 딱 섭니다. 순간 그 룸이나 그 앞마당이 죽은 듯 조용해지죠. 모든 시선이 그 여인에게 쏠립니다. 다들 여인이 이미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 더러운 청녀가 왜 여기 왔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속으로는 다 지금 그렇게 내뱉고 있었습니다. 경멸의 눈이 사방에서 여인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인을 보기 싫은 사람들은 두 눈을 감았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눈빛은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보니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일을 이미 알고 계신 듯합니다. 예수님의 미소와 예수님만큼 자신을 반기시는 예수님만은 자기를 반기시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듯 인자한 눈빛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여태껏 누구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 마음이 녹아내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을런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만 흘렸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여인은 땅바닥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이 여인의 얼굴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시몬이 씻겨주지 않았던 발을 적시우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묻은 발을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다는 것을 여인이 알게 됩니다. 여인은 수건을 바리새인 시몬에게 요청할 수가 없으니까 무얼로 발을 씻습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이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당시 여인네들은 반드시 머리카락을 묶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자가 외간 남자 앞에서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면 추파를 던지는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장녀는 예수님 앞에서 머리카락을 풀자 곳곳에서 이 창녀를 향하여 쏟아지는 비난의 눈빛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이 발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인은 그 예수님께 꼭 부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던 향유를 담은 옥합을, 옥합이 뭡니까? 아주 귀한 기름입니다. 향유다운 옥합을 가지고 와서 3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목주위에 바르는 일종의 향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귀한 향수를 통째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발에 붓습니다. 몇 번 거리고 입을 맞춥니다. 이야기의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44절로 46절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장 44절에 46절 시작.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주님을 알고 있는 자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십일조를 드리고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이것이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까? 죄인 취급과 손가락과 눈빛의 경멸을 받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발을 씻으며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며 누가 주님을 생생하게 친밀하게 만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보신 적이 있나요? 발을 뜨기가 어렵고 초대도 안 했는데 시선이 무서운데 무모하고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데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 주님을 만나고자 발을 뜹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시간을 내려놓고 자기를 멸시하는 삶의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문턱을 넘어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은 만남의 친밀함을 여러분 가지셨나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주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지만 만남이 없다면 그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일명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컬처럴 크리스찬, 문화적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문화가 이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뿐이지 생생한 주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삶의 자리가 바빠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두 인물 중에 어디에 가까운가?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아닙니다. 이름 없는 이 여인은 주님의 제자임이 분명합니다. 7장에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나요? 예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쏟아낸 눈물의 고백이 있으셨나요?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애정을 표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난 주에 만나서 영혼의 뒤엉킴이 일어난 그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직장에서 깨지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서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루라도 있었나요?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시험을 준비하고 보니라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여 말씀을 붙들고 서셨었나요, 학생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친밀함이 없다라면 초청에 놓고도 별다른 일을 해가지 않았던 시몬하고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계시나요? 기도하고 계시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께로 가고 계시나요? 이거를 포멀한 랭귀지 언어로 형식적인가요? 아니면 친밀한가요?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기성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체면의 문화에 젖어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안 만났는데도 만난 것처럼 행동하는 오늘 이 세대를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시몬이 아니라 여인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매일 주님을 만나 영혼의 뒤엉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련된 매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절제된 언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절,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외식적인 만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친밀한 뒤섞임입니다. 찬송이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한번 같이 반주해 주실래요? 찬양할까요? 정민이 한번 보여주세요. 314장이죠. 1절만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찾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을 넘어 경멸을 넘어 주님과 영혼의 뒤엉킴을 고백하는 여기에 모인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사는 동안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고뇌와 몸부림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